안녕하세요. 저는 온 동네 음악약방을 진행하는 DJ 애거서 초입니다. 온 동네 음악약방은 음악과 의학 상식으로 여러분을 치유해드리는 힐링 방송입니다. 오늘은 저의 음악약방의 첫 방송입니다. 제가 의학 상식을 전달해드리려는 이유는 약대 석사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평소에 자주 접하는 건강상식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전해드리고 청취자분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며 건강한 인생을 영위하시도록 돕고자 함입니다. 또한 음악방송을 하는데요. 저는 어릴 적 옆집 친구가 이사를 가서 내 친구여 가지 말아다오 정든 친구라는 곡을 처음 작사 작곡하였으며 독학으로 작곡을 공부하였습니다. 네이버나 벅스 멜론 등에 애고서 초유를 검색하시면 봄빛의 용서와 새들의 우산 발매된 두 곡이 나오고요. 유튜브에 애고서 초유를 검색하시면 18곡 정도의 제가 작곡한 곡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장르를 뛰어넘어 창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음악을 통해 치유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음악과 약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두 가지를 섞어 마음과 신체의 힐링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세계 최초의 음악 약방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코너는 음악 치유를 만나다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클래식 음악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드릴 건데요. 클래식은 보통 아이들에게 엄마들이 달달달 외우게 하는 음악 같아서 재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클래식 음악은 역사와 뒷이야기가 무척 재미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장르를 뛰어넘어 음악의 역사와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최근에 조성진 씨가 무슨 콩쿠르에서 1등을 했다고 난리가 났었죠? 그게 무슨 콩쿠르인지 아시죠? 세계에 3대 음악 콩쿠르가 있습니다. 그럼 콩쿠르는 뭐지요? 콩쿠르는 음악, 미술, 영화 등을 장려할 목적으로 그 기능의 우열을 가리기 위하여 여는 경연회를 말합니다. 콩쿠르는 당연히 우리말이 아니지요. 콩쿠르는 프랑스어입니다. 그럼 스펠링도 알아야겠네요. 스펠링은 CONCOURS입니다. 세계 3대 음악 콩쿠르가 있습니다.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그리고 쇼팽 국제 콩쿠르입니다. 1955년부터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적인 음악 콩쿠르가 쇼팽 콩쿠르입니다. 아르헤리치, 폴리니, 분인 등의 피아니스트가 이 대회에서 우승해 유명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임동혁, 임동민 형제는 2005년 이 쇼팽 콩쿠르에서 공동 3위를 하였습니다. 정명우는 1974년 차이코프스키 국제음악 콩쿠르에 은메달을 차지하여 세계적인 지휘자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쇼팽 콩쿠르에 우승한 조성진 군은 22세입니다. 세계 3대 콩쿠르 중 유일하게 피아노 부문만 열리는 쇼팽 콩쿠르는 세계 모든 피아니스트들의 꿈의 무대입니다. 조성진 군은 콩쿠르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목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제 막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승을 예상했냐는 질문에 쇼팽 콩쿠르가 유튜브로 중계되었는데 일부러 다른 사람들의 연주를 안 들어서 우승은 예상 못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운이 좋아서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1994년생인 조성진은 6살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서 2005년 금호 영재 콘서트 시리즈를 통해 데뷔했습니다. 2008년 9월 14세 때 제6회 모스크바 국제 청소년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 2009년 11월 제7회 하마마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최연소 피아노 우승. 16세 때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3등을 기록했습니다. 조성진은 어릴 적 시절 피아노와 사랑에 빠진 계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털어놔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듣고 좋아했다. 피아노와 함께 바이올린을 배웠는데 바이올린을 서서 연주하니까 힘들었다. 피아노는 앉을 수 있어서 편했다고요. 도이치 그라모폰은 1898년 창립한 118년 된 세계적인 레코딩 레이블로 카라얀, 안네 소피 모터를 비롯한 클래식을 대표하는 아티스트 및 방대한 카탈로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성진은 도이치 그라모폰과 전속 계약을 통해 앞으로 5년간 5장의 음반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쇼팽 우승자 갈라 콘서트는 클래식 공연은 이례적으로 2월 2일 오후 2시와 8시 하루 두 차례 열렸습니다. 당초 저녁 공연이 하루 만에 매진되자 추가 공연이 요청이 쇄도하여 한 회를 추가한 것입니다. 결선 무대에서 연주했던 쇼팽 협주곡 1번과 쇼팽 녹던 13번 쇼팽 환상곡, 쇼팽의 영웅 폴로네이즈 등 콩쿠르에서 호평을 받은 곡들을 2회 공연 동안 각각 연주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조성진이 우승한 쇼팽 협주곡 1번을 들어보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성진이 콩쿠르에서 연주했던 쇼팽 협주곡 1번을 타마스 바사리의 연주로 들어보시죠. 두 번째 코너는 에거서 초이의 작곡 이야기입니다. 이 코너는 에거서 초이인 제가 직접 작사 작곡을 하는데 창작을 하게 된 배경과 멜로디 이유 등에 대해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곡한 봄빛의 용서에 대해서 설명 들어볼까요? 에거서 초이로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애는 아이고요. 저는 작곡을 하는데 영감이 수시로 떠오르면 짧은 마디마디를 녹음을 해놨다가 피아노로 곡을 확장시켜요. 주로 피아노 앞에 앉으면 영감이 많이 확장되죠. 밤에 살짝 잠이 들 때나 아침에 어렴풋이 깰 때도 영감이 많이 생깁니다. 순간적인 영감을 받아 곡을 만들기에 멜로디 마디마디의 작곡 이유는 딱히 없어요. 앞으로는 내면의 작곡 이유를 많이 연구해서 새로운 곡을 만들어 볼게요. 감사해요. 봄빛의 용서는 겨울의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봄의 싹을 틔우며 모든 것을 용서하는 느낌을 담았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진리처럼 모든 아픔을 어루만지고 싶었어요. 멜로디를 서정적으로 꾸미고 싶었고요. 약간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느낌도 듭니다. 성스럽고 참회하는 기분으로 곡을 만들었어요. 그럼 에거서 초이의 봄빛의 용서 들어보실까요? 1부에서는 클래식 뒷이야기와 에거서 초이가 작곡한 음악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2부에서는 건강 상식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